저 하늘에 한숨을 빼지 빨간 노을이 눈에 들어왔나 봐 자꾸 다가도 멈추지 않고 참아봐도 아프고 아파 내가 잘못되면 너 때문인지 알아 날 망치게 한 원인 모두 다 너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 불행해 주겠니